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원하네. 그분이 오시면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그 사랑 가득한 세상 보게 하시리라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원하네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.